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또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지리적으로 이제 세 개로 나누었을 때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로 오는 그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가르침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때 오늘 본문은 이세 번째 예루살렘의 입성의 장소, 예루살렘의 그 입성을 하게 되는 그 사역의 시작일 부분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이 부분은 복음서 전체의 클라이맥스라고 할수 있는 목표에 다다르기 전그 바로 예비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리적 또한 시간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또 스스로 선포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많은 이적들과 또 치유들을 행하신 다음에 그것을 함부로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해받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또한 자신을 이적이 널리 알려줌으로써 더 본질적인 사역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믿게 하고 또 제자들을 삼아서 가르치는 이 사역들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역이나 메시아임을 숨기고 계셨지만, 그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계셨지만, 때가 이르러서 오늘 본문부터는 예루살렘의 입성부터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이고,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맞지 않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을 응원하거나 또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닌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왕으로 오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두 제자들을 보냅니다.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끌고 오게 하십니다. 예수님 것도 아니고 또 제자들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또 정확하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가지고 오라고 구체적인 장소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쓰시겠다라고 누가 왜 쓰냐를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가 그냥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실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 하는 것, 이건 누가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자기 보스가 쓴다고 하면 자기 것인 것 마냥 가져간다고 하면 누가 주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동일하게 순종하고 행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실제로 행하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이랬습니다. 그것들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허락 없이 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루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있었고 또 그것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풀어 가져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허락하며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셔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피조물이 거역할 수 없는 절대의 권위가 있고 그분이 명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사람의 말을 하고도 사람들은 말을 하고도 신실하지 못하여서 또한 능력이 없어서 이루지 못하는 일이 많지만 주님은 신실하고 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데려와서 타신 이유도 바로 지금 이 약속, 언약,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의 모습을 예언하는데 그 왕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며 또 화평을 전하는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이 평강의 왕,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음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 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련되고 뭐 화려한 준마가 아니라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스가랴 선지자는 어린 나귀임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이 짐을 나르는 암나귀의 일종으로서 훈련되지 않은 나귀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아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순전한 어린아기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독재자로부터 해방받는 그런 정치적인 구원, 또 가난이나 빈곤으로부터 구원받는 경제적인 구원, 또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육체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군중들은, 이 사람들은 이러한 구원을 주님께 기대하였습니다.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좀 멋지고 늠름한 말을 타고 또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그런 강력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려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딴소리를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게 하실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군대처럼 강요의 복종이 아니라 자원함의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요.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가진 자로 와서 이 땅에 와서 겸손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이것만큼 놀랍고 위대한 진리가 있을까요? J.I. 패커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동정녀의 탄생, 또 동정녀로부터의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들, 그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5천명을 먹이시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최고의 신비는 어떤 예수님의 속죄라는 순한 일의 메시지도 또 부활이라는 부활절의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메시지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말씀이시며 창조주의 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그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이시라면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람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가장 참혹한 형벌,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형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죄도 없으셨고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멸시와 비난, 이 조롱,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이 멀어서 하늘의 모든 영광부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우리 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왕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받으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 와 길에서 깔기도 했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위한 퍼레이드이고 분명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행진입니다. 그러나 이 군중들의 의도는, 이 사람들의 의도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 위에 겉옷을 깔고 이 나뭇가지를, 종려나뭇가지를 귀에 깔면서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깔아놓습니다. 이는 왕이 입성할 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 입성할 때 카펫을 깔아 예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종려나무,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도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다음에 나중에 전쟁을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이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에 하는 그 행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군중들이 외치고 있는 이 호산나라는 단어도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로써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구원에 대한 갈망을 외치는 것이. 그런데 이 군중들이 외치고 있는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 분명히 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외치고 있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로마의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외치고 있는 구원,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 그리고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이 기대하던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고 더 깊은 근본적인 삶의 문제, 죄,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주는 그 왕, 영광이 아닌 고난의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왕, 그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그 화평케 하기 위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오신 그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이요. 또한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겸손의 왕이요.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평강의 왕, 겸손의 왕,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돌아보며 우리의 왕이요 또 구원자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그 언약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렸던 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